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마태복음 5장 18절 한 절을 보고 한 군데 더 보도록 합시다. 마태복음 5장 18절 자 우리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여러분 요한복음 10장을 한번 봅시다. 뒤에 요한복음 10장 35절 상반절인데요. 그냥 35절 같이 읽어봅시다. 10장 3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경은 폐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성경은 폐하지 못하나니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우리는 지금 이 난예배 시간에 오직 성경이라고 하는 솔라 스크립투라라고 하는 과거의 기독교 역사 속에 가장 암울했던 중세 시대에 교회가 성경으로부터 이탈해서 결국 성경과 멀어진 기독교를 가짐으로써 교회가 혼란하고 타락하게 되고 그리고 교회에 속한 많은 성도들까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방황하는 가장 영적으로 침울했던 기독교 역사의 그 시기에 바로 그런 모든 것의 그 원인에 성경에서 말하는 그 구원에 대한 진리가 그들에게 잘못 전달되었고 또 그런 진리를 전하는 밝혀주고 있는 이 성경이 그들에게 제대로 전달되지도 않고 또 왜곡되고 있었기 때문에 바로 그런 상황 속에서 오직 성경이다라고 하는 것을 외치면서 이 성경을 다시 회복했던 그러므로 인해서 교회가 다시 제자리를 돌아오고 바르게 됐던 그런 역사적인 사례가 있었는데 결국 그렇게 돼서 기독교는 다시 종교개혁을 통해서 오직 성경을 다시 회복함으로써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모습을 갖게 된 적이 있었는데 바로 그렇게 된 이후에도 이 기독교의 특별히 개신교죠. 가톨릭교는 계속 그 흐름으로 갔지만은 다시 개혁해서 제자리로 돌아온 이 개신교회가 또다시 이 성경으로부터 멀어지는 그런 역사를 가져오고 있고 지금 현재는 이렇게 마치 어디서 손을 쓸 수 없을 만큼 성경을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것 같고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에서 뭔가를 이렇게 빼고 더하는 이런 현상이 우리는 뭐 자연스럽게 아주 가벼운 것처럼 여기는데 그로 인해서 교회가 영적인 혼란을 가지고 있고 성도들이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예수를 잘못 믿는 현상이 오늘날에 이렇게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어서 바로 그런 필요 속에서 우리가 오직 성경이라는 것이 그때부터 그때 그들이 주장했던 오직 성경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우리가 살피고 있습니다. 오직 성경이 원리라는 것이고 그 교리를 성경의 진리를 교리를 얘기하는 것이죠. 지난 교회 역사는 종교 개혁이 있고 난 이후로 성경에 무엇인가를 이렇게 더하고 빼는 이런 작업을 개신교회 자체에서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오직 성경 위에선 기독교가 아닌 다소 이렇게 또 혼란스러운 기독교로 이렇게 발전하게 되는 그런 역사를 거쳐왔는데 특히 종교개혁을 통해서 오직 성경 위에 다시 세우는 일을 했던 이런 경험을 가지고 있고 그것 위에 세워진 개신교임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과거의 중세 때 그 범했던 것과 그 방불한 그런 역사를 반복함으로써 신학적으로 뭐 교리적으로는 뭐 중세 시대보다도 어쩌면은 더 복잡하고 꼬이고 혼란스러운 그런 모습을 오늘 개신교가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원인의 핵심은 성경에 무엇을 빼고 더함으로써 결국 오직 성경이 무너졌기 때문에 됐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오직 성경을 다시 회복하는 문제를 이 아침 시간에 시리즈로 살피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는 왜 다시 오직 성경을 말하고 회복해야 하는지 그 이유 또는 필요를 말하기 위해서 그동안 개신교 안에서 오직 성경을 무너뜨린 이 각종 그 운동들과 사상들을 제가 여러분들이 좀 듣기 어려웠어도 어쩔 수 없이 뒤에 가면 여러분들이 더 좋아할 내용들이 있지만 그래도 이런 좀 어려운 시간을 그래도 배경으로 알아야만이 그것이 유익하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을 좀 제가 말해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소 그 내용들이 제가 이게 보면서 전하면서 봅니다만은 초신자들이나 또 방문자들이 어렵게 여기고 또 생소하게 여기는 듯해서 지난주 수요일부터는 그 배경적인 내용은 제가 수요일로 옮겨서 벌써 수요일을 한번 전했습니다. 저는 이 다소 어려운 이런 내용들을 뭐 어떤 내용을 얘기하더라도 다소 어려운 내용들을 사람들이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받아들일 때 저는 대소 어려운 내용들은 지적인 사람들, 뭐 학력이 높고 뭐 이렇게 나름대로 지성적인 사람들이 잘 그런 것을 받을 것 같고 이해할 것 같고 깨달을 것 같지만 제 경험상으로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반복해서 보게 됩니다. 꼭 지적으로 탁월하고 지적으로 이렇게 수준이 있다고 해서 그렇게 어렵다고 여긴다거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깨닫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지적으로는 덜 할지 모르지만 사모하는 마음으로 듣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보다 더 흡수하는 것이 많고 이해가 더 크고 은혜 받는 것이 감동받는 것이 더 크다는 것을 제가 반복적으로 깨닫게 됩니다. 한때 사람들이 저한테 자꾸 제가 하는 설교는 좀 지성적이기 때문에 좀 지성인들을 상대로 해서 설교를 하면 좋겠다 뭐 이런 얘기를 저한테 누누이 여러 차례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저는 오히려 이제 더 이게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은 오히려 좀 무식한다고 여기는 세상에서 무식하다고 여기고 지적으로 떨어진다고 하는 사람들이 저희가 전하는 이런 내용들을 사모함 속에서 들음으로써 더 이해가 더 지적인 자들보다도 더 탁월하게 영적인 분별력을 갖고 더 풍요로운 기독교 진리를 깨달으면서 그 안에서 은혜를 누리는 일이 있으면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오히려 그게 더 낫다고 생각이 됩니다. 교회는 지적인 사람들을 상대로 해서 교회를 세우고 그들만을 구심으로 해서 교회를 세우는 그런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로마서나 이런 모든 성들 보면 로마에 있는 노예들이 상당수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로마서를 전해 들었고 그것을 깨달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회적인 지위나 지성적인 수준을 가지고 이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고 못 깨닫고를 말할 수 없습니다. 저는 그래서 그걸 잘 믿질 않아요. 항상 제가 볼 때 확실히 사모하는 사람이 깨닫는 바가 크고 은혜 받는 바가 크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이유는 성령 하나님 때문에 그래요. 진리를 깨닫게 하시는 주체자가 사모하는 자 안에서 깨닫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도움을 주시고 조명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모두 그런 마음으로 좀 어려워도 사모하는 마음으로 들으면서 유익을 얻으면 좋겠어요. 자, 여러분 그동안 제가 이 배경적인 것을 일부라마 했는데 그동안 들은 내용만을 가지고서라도 여러분들은 한 가지를 아마 공감을 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여러분, 그게 뭡니까? 왜 우리들이 다시 오직 성경을 말하고 회복해야 하는가에 대한 이유와 필요를 여러분들은 어느 정도 공감을 했을 거예요. 아직 최근의 역사, 가장 최근에 왜 오직 성경이 필요한지 이 최근의 지금 역사는 제가 배경적으로 아직 얘기 안 할게 수요일 다음 수요일에 얘기할 것이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오지 않았어도 여러분들은 대략 그 필요를 공감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지금 말하는 이 오직 성경 문제를 뭐 이거 다 아는 얘기인데 우리는 다 그건 뭐 그냥 대충 다 알고 있는데 또 그리고 이런 내용은 너무 심지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식이 있는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꺼내는 것 자체, 오직 성경을 꺼내는 것 자체를, 심지어 어떤 특별히 목사나 신학자들은, 또 신학생들까지도 마찬가지, 신학자들은 아마 그럴 거예요. 아, 이런 건 너무 캐캐무운 얘기가 아니냐. 성경은 다 누구나 믿고 있고 다 들고 있는데 새삼스럽게 문제를 이렇게 부풀리는 거 아니냐라고 하면서 이렇게 캐캐무운 얘기를 꺼내는 것으로 여길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나름 지혜롭다고 여기는, 그러면서도 자기는 상당히 지혜롭다고 여기는 그런 뭐 설교자들이든 이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은 그동안 이 성경에 대한 그동안 교역사 속에서 계속 이 공격이 가해졌는데, 특별히 계몽주의 이후로 공격이 많이 가해졌는데, 이 성경에 대한 공격과 그리고 성경에 보면 아직도 완벽하게 해결되지 못하는 게, 설명을 명확하게 하지 못하는, 이것은 이성적으로 충분하게 설득력이 되지 못할 그런 신앙적인 내용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일로 인해서 성경에 대한 어떤 이것이 이렇게 이것이 성경 바른 것이다 라고 하는 유일한 성경적인 결론, 이런 것을 어떤 해답이 있다고 말한다는 것은 조금 이게 오히려 좀 어리석다. 그래서 그런 얘기는 아예 꺼내지 않는 것이 좋다. 그래서 침묵이 더 좋은 해결책인 양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마 분명히 있을 거예요. 제가 있는 걸로 압니다. 진짜 그런 얘기도 많이 들었고요. 책 속에서도 읽어봤고. 또 그들은 성경을 그저,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해결책이 뭡니까? 성경을 어떤 식으로 활용을 하냐면은 그저 윤리, 도덕,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의 삶을 이렇게 사는 것이다. 삶에 관한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으로 리고란 목사도 와서 이제는 기독교는 삶의 개혁을 해야 된다. 그래서 기독교는 모두 삶을 위한 것이라고 말을 하면서 얘기하는데, 근데 그런 말이 맞는데 무엇에 근거한 삶인지 이것을 싹 건너뛰므로써 우리로 하여금 혼란케 하는 이런 여지가 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런 건 덮어놓고 대신 윤리와 도덕적인 문제, 그리고 그 대신 또 기독교에 고유하다고 해야 되니까 어떤 종교적인 체험 문제, 종교적인 체험들을 갖게 하는 어떤 수단으로서 이런 성경을 사용하면서, 지금 우리가 말하는 것 같은 오직 성경은 그 대신 별로 의미가 없는 양,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어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한편에서 저도 한때 이렇게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 것이. 그러나 현재 이 기독교가 왜 이렇게 중심을 잡지 못하고 주변적인 것을 본질적인 것처럼 우리들이 뭘 체험했느냐, 또 뭘 어떻게 사는 문제도 굉장히 중요한데 그걸 가지고 기독교의 전부인 양 여기는, 이런 식으로 기독교가 이렇게 변모해버리게 된 이런 원인들이 무엇이냐, 왜 기독교가 자꾸 주변적인 것이 본질적인 것으로 와서 사람들을 그것이 전부인 양 생각하고 주님을 믿는 것 믿도록 하는 이런 분위기가 이렇게 오게 됐는가? 결국 이런 영적인 그런 가운데서 수많은 다양한 이론들과 체험을 운운하면서 그런 것을 마치 전수해줄 양 하는 이런 그룹들이 태동되고 이런 혼란이 왜 야기되는가? 분명히 그 기초에는 이 오직 성경이 무너졌기 때문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결국 작은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오직 성경의 문제를 살피기 위해서 저는 지금까지 진행되어 온 역사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일부 말을 했던 것입니다. 특히 어떤 성경관을 갖느냐에 앞서서 오직 성경이 다시 회복 된 뒤에 다시 이것이 무너뜨리는 일을 기독교 안에서 계속 해왔고 그것이 지속되면서 결국 무엇을 야기시키고 있고 궁극적으로 어디로 기독교가 나아가고 있는지를 오늘날 더욱 선명하게 보고 있기 때문에 점점 기독교가 이렇게 본래의 기독교가 아닌 이렇게 모양새만 가지고 있지 자꾸 진리에서 이탈하는 기독교이고 진리가 왜곡되고 있고 왜곡된 진리를 진리냥 받아들이는 쪽으로 이렇게 문화적으로 형성될 정도로, 그래서 결국은 배도로 나아가는 이런 추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결국 이 문제를 말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오직 성경 시리즈는 뭐 기독교 세상의 함정에 빠지다라는 이 제목으로 책이 나왔지만 그 내용을 우리가 이미 앞서서 오지 은혜와 배교 시리즈로 말을 했던 것에서 보았다시피 결국 배도를 어떤 조성할 수 있는 이 배경적인 내용이 됐고 깊이 그 배도와 관해서 깊이 연관지어서 볼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저는 적절하다고 보고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물론 저는 성경관이 다르면 모두 배교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날 이 복음주의 안에는 성경의 진리를 굳건히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은 구원을 믿는 절대 다수가 있습니다. 정말 그런 다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문제를 구원의 결정적인 내용으로 말한다거나 그런 현실을 무조건 배도했다라고 정죄하거나 단정짓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제가 이 시리를 통해서 말하려고 하는 것은 자신이 어떤 이유에서든 또 알든 모르든 사도들과 종교개혁자들이 성경, 곧 기록된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가졌던 믿음과 태도를 갖지 않은 이 현실이 그것 자체로 끝나지 아니하고 뭔가 더 파괴를 가져오고 오염을 가져오고 변질을 가져오고 그래서 뭔가 더 나쁜 쪽으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현재 목격하고 있다는 것이고 확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19세기의 폴 감독이라는 사람이 작은 타협이 결국 큰 타협으로 타협을 불러오고 그래서 결국 질식시키는 상태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경고했던 것 같은 현실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경의 무류성과 무오성에 대한 타협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한 것입니다. 일단 벌레가 어떤 나무의 뿌리를 갉아먹도록 허락했다면 우리는 그 나무 가지와 잎과 열매가 조금씩 썩어 들어가는 것을 보더라도 놀라지 말아야 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19세기에 그런 말을 했는데 지금 21세기가 되어서 우리는 정말로 기독교가 혼란스럽고 기형적으로 간주될 정도로 이 세상이 기독교를 아주 우습게 알고 난타를 하고 뭐 이것은 사람들의 이익 집단인 것처럼 치부할 정도로 나무 가지와 잎은 물론이고 열매가 썩어 들어가서 잘 보이지 않는 그런 현실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이 놀라지 않는 그런 현실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아예 이런 것이 보편적인 현상이 되어버려서 누구도 놀라지 않는 그냥 우리들이 예수를 믿으면서 그냥 저들은 몰라서 그래 이렇게 하면서 그냥 넘어가는 이런 현실에 우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결국 배교의 환경으로 결국 나아가고 조성하는 이런 과정에서 나타나고 있는 모습이 아닌가 지금 그런 과정이 있지 않나 라고 생각하면서 이 부분을 중대하게 다루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말하는 오직 성경의 회복은 이런 내용은 결국 큰 바위에다가 뭐 계란을 던지는 것 같고 번화가 속에서 한 사람의 발자국 소리 뭐 들리지 않지 않습니까? 시끄럽고 마치 그런 작은 소리에 지나지 않을 수 있겠지만 일단 우리는 우리 현실을 보면서 그 현실의 원인 중에 이런 중대한 원인이 있고 그 필요를 알고 있는 우리로서는 특히 오직 성경 위에 선 기독교, 오직 성경 위에 선 신앙과 삶이 바른 길이고 풍요로운 길이며 그 무엇보다도 위험과 혼란이 없는 길임을 아는 우리로서는 그 길을 가기 위해서 또 그 길을 전하기 위해서 어찌하든지 알고 소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그래서 우리가 이 시리즈를 살피는 것이니 여러분들이 좀 어렵다고 여겨도 인내하면서 잘 듣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는 조금 이 앞에 배경을 건너뛰어서 조금 이제 본론적인 내용으로 들어가고 더 적용적인 내용으로 들어갈 때 여러분들은 더 아마 피부적으로 와닿겠지만 본론에서부터 그래도 인내하면서 잘 들었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오늘부터 우리가 알고 서야 할 오직 성경, 우리가 서야 할 오직 성경이라는 것 말이죠. 솔라 스크립투라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지, 이제 그것을 세부적인 내용들을 살펴보려고 하는데, 먼저 이 시간은 그 모든 내용들에 앞서서 전제자, 이게 오직 성경이라고 했을 때 기본적으로 우리가 지식 가지고 알아야 할 그 사실을 먼저 제가 서론적으로 또한 말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을 제가 잠깐 설명을 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할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냥 예수님께서 야 율법의 모든 말씀이 다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해도 되는데 왜 이렇게 정확한 이렇게 빈틈도 없이 모든 것을 세부적으로 다 포함한다는 뜻을 시사하는 표현으로서 말을 했을까?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이런 말을 왜 하셨을까? 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은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오늘날에 많은 개신교 역사가 막 계몽주의 이후에 막 이성이 발달하면서 이성에 의해서 성경을 막 난도질하는 그런 역사가 진행되면서 성경을 막 들이파가지고 이성적으로 수용되지 않은 걸 칼로 치면서 뽑아내고 막 이런 작업을 하고 또 그런 영향을 받으니까 막 이성이 더 이제 지배를 받으면서 그러고 보니까 아 그러네 이런 것이 참 의문스럽네 그러면서 성경을 의문시하고 빼내고 더하는 이런 일들을 이렇게 해왔지만 우리는 예수님은 일체 그런 일을 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정반대 이 기록된 말씀의 1.1회까지도 그러니까 이 주어진 성경 그대로 그것을 다 받아야 돼요. 결국 1.1회이라도 이런 표현을 통해서 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을 밝혀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게 말씀하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마태복음 11장 29절 같은 거 보면은 내게 배우라. 예? 나는 온유하고 겸손해 내게 배우라. 예, 이런 주님의 말씀을 취하신 말씀하신 주님으로부터 우리는 배우라는 것을 듣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부터 살필 오직 성경에 대한 이 구체적인 내용은 바로 예수님께서 이 본문을 말씀하시면서 자신처럼 성경에 대한 이해와 태도를 가지는 그런 말씀을 따라서 이 성경을 대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이제부터 보는 것입니다. 이 주님처럼 성경을 대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제부터 하나씩 하나씩 알아보자는 것입니다. 물론 사도들과 이 말씀을 하신 이후에 사도들도 똑같이 이런 태도를 취하게 되죠. 그리고 그것이 상실됐던 시대가 중세 시대가 있었지만 그것을 이 종교개혁자들이 다시 똑같이 그렇게 하게 되죠. 예수님처럼 성경을 그대로 받습니다. 기록된 말씀은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진리를 성경을 통해서 깨닫고 그것을 이제 막 외쳤습니다. 중세가 엉뚱한 것을 가르치고 있다는 걸 알고 아니다. 오직 믿음으로 우리가 공로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는 사실을 외쳤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그 당시 그 대세적인 교회 가르침에 대해서 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로마 카톨릭은 그게 아니라고 딱 부정해 버렸습니다. 오직 믿음이 아니라 공로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주장을 했던 거죠. 결국 그래서 결국 이 로마 카톨릭 교회는 성경보다도 루터가 발견했던 그 성경의 진리보다도 교회 회의가 그렇게 주장해 왔던 것에 권위를 두고 결국 교회 회의가 권위가 있다는 전제 아래서 하나님의 계시를 루터가 지적한 밝혀준 제시한 하나님의 계시를 기록한 이 성경의 말씀이 말하고 있는 오직 믿음에 의한 구원을 무시해 버렸어요. 부정했죠. 루터는 바로 거기서 그 구원 교리가 무시되는 배경에 아, 이 권위 문제가 있구나. 그걸 피부적으로 깨닫게 된 것입니다. 권위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누가 이것이 옳다고 말해줄 수 있느냐? 그래서 자신이 발견하여 주장하고 있는 교리를 판단할, 그러면 최상의 권위는 뭐냐? 지금 내가 틀렸다고 성경을 가지고 말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틀렸다고 교회 회의가 말을 하는데, 교황과 이런 성직자들이 말을 하는데, 교회 회의가 과연 이게 절대적인 권위냐? 이게 최상의 권위인가? 무엇이 최종 권위냐? 라는 이 질문에 부득불하게 직면하게 된 것이죠. 바로 거기서 루터는 성경에 비추어서 볼 때, 아, 오히려 저들이 최고의 권위라가 있다고는 저들이 오류가 있구나. 그래서 교황도 오류를 범할 수 있고 교회 회의도 오류를 범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이렇게 보면서 그것을 결국 말하게 되죠. 그러면서 종교에 관한 모든 문제에 있어서 오직 성경만이 유일하고 궁극적이고 신적인 권위를 갖는다고 말함으로써 다시 잃어버렸던, 그때까지 잃어버렸던 오직 성경을, 솔라 스크립투라를 결국 외친 셈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서 그의 모든 신학과 신앙과 삶을 이렇게 세우게 되죠. 그걸 또 증거하게 되죠. 루터는 다시 이게 그 당시에 그 면죄부를 돈으로 사는 거, 돈으로 이렇게 면죄부를 삼으로써 죄를 구원을 받는, 예를 들어 면죄부를 돈으로 사는 것을 어떤 식으로든 결정한 이 교황과 교회 회의가 오류를 범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이 성경에서 발견한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사실은 교회 회의 이름으로 이것이 부정되는 것을 경험하면서 보면서 오직 성경만이 절대적인 권위를 갖는다는 의미에서 그런 확신 속에서 오직 성경, 솔라 스크립투라라는 이런 표현을, 그런 논지를 말하게 된 것이죠. 그 뒤로 루터를 위시한 종교개혁자들은 오직 성경을 종교개혁의 기초로 삼고 그것을 계속 말해왔는데 그들이 그것을 말했을 때 오직은 단순히 성경이 교회 안에서 유일한 권위이다라는 의미가 아니고 성경이 유일하게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무류한, 무한 권위이다라는 의미로 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이제 말하는 이런 것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요 차이가 가벼운 것 같은데 여기서 우리는 아주 신앙이 달라질 수 있어요. 이렇게 조금 이렇게 신앙과 삶의 이 모든 질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역사가 그래했고 성경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다 보면 지금 말한 이 용어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의문을 가져요. 무류하다, 성경의 무류성, 또는 무하다, 성경의 무호성, 이런 말들을 우리가 듣게 됩니다. 사실 이것을 배경에서 말하면서 다 말했어야 되는데 우리가 거기까지 아직 안 나왔단 말, 이번 주 수요일날이나 얘기할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안 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이 간단히 정리해드리면, 또 이 단어가 또 앞으로도 쓰일 수 있기 때문에 머리 이 시간에 잠깐 정리해드리면, 그런데 솔직히 제가 한 가지 말하면요, 제가 옛날에 신학생 시절에 성경의 무류성, 무호성 이런 단어를 솔직히 거부감을 가졌습니다. 아, 이게 참 이런 말을 목사가 한다는 게 참 우습긴 하지만은 저는 그게 상당히 거북스럽게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와서 이제 돌이켜 보면은 그 당시에 그 원인을 잘 돌이켜 보면 그 당시에 저는 그런 말은 뭔가 학문적인 융통성이 없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독선적인 듯한 냄새가 난다고 생각해서 신학생 시절에 이런 포용성 있는 어떤 학문적인 추구, 그런 걸 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이렇게 조금 거부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금 많은 목사들이 그 제가 갖던 마음으로 이런 단어를 혐오하는 줄 압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실 예수님과 사도들이 성경에 대해서 취했던 태도가 바로 이 성경의 무류한, 무류성, 무호성이에요. 바로 그것을 상실했던 중세시대 종교학자들이 다시 회복했을 때도 바로 그런 개념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이 말하는 거예요. 1.1이라도 이런 말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가져야 할 확신이기도 한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다음 시간부터 어떤 면에서 성경이 무료하고 무한지 이제 세부적인 내용을 말하겠습니다만 오늘 먼저 제가 여러분들이 객관적으로 이것을 좀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말은 이제 자주 쓸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무료성이다. 성경의 무료성, 무료하다. 이런 말 한자 말이 어렵습니다만은 뭐 영어로는 infallibility 뭐 이렇게 말하는데 발음하기도 어렵습니다만 무료성이라는 말은 이 말을 쓸 때 그 말의 의미는 성경은 하나님의 진리의 근원으로서 결함이 없다. 그래서 신뢰할 만하다. 신빙성이 있으며 완전히 신뢰할 만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 의미로서 성경은 무료성, 무료하다 이런 말을 썼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주로 종교학자들이 위해서 옛날에 주로 썼어요. 그런데 근래에 와서 아마 주로 19세기 말과 20세기에 들어서 아마 주로 무오성이라는 말이 다시 성경과 관련해서 덧붙여졌는데 이것은 이제 무료성과 밀접하게 관련된 말입니다. 왜냐하면 문제제기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말을 쓴 건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럼 무오성은? 무오성은 좀 더 구체적인 내용과 관련해서 쓴 것인데 바로 성경에는 행위의 오류나 어떤 내적인 모순들을 갖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문제지는 야 여기서는 성경이 이렇게 연대 숫자를 이렇게 말해 저쪽은 숫자가 좀 다르다 이게 어떤 걸 똑같이 말해야 돼 70명 같다는데 여기는 또 왜 75명이냐 이게 숫자도 다르고 역사도 조금 뭔가 이쪽 이 사람 역사 기술하고 저쪽 기술은 좀 달라 보인다 복음서도 또 이 복음서 기자는 또 이렇게 말하니까 좀 뭔가 좀 달라 보인다 응? 먼저 여기에 뭔가 내적인 모순 같은 게 있어 보인다라고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생겼다는 것이죠 근데 여기 아니다. 성경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여차차 내용이 나중에 설명할 일입니다만 그것이 사실 이렇게 볼 때 맞는 얘기다 라고 하면서 무오성을 말한 것입니다. 성경의 무오성은 바로 그런 의미예요. 따라서 이 두 말을 함께 쓸 때 그 의미는 성경은 무료한 말씀 곧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인격적인 지식과 구원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믿을 만하며 동시에 무한 말씀 곧 계시의 상세한 내용을 정확하게 전달하는 문제에 있어서도 어떤 모순이나 오류가 없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오늘날 이 개신교회들, 특히 이 복음주의 교회들이 개신교회 안의 복음주의 교회들이 이 성경의 무리성과 무오성에 대해서 다른 견해를 가진 그런 각각의 성경론, 다른 성경관을 가진 그런 교회들이 복음주의 안에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 여러분들은 평신도들은 모릅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말을 해줘서 가르쳐주면 좀 알지 몰라도 여러분들은 이런 것을 잘 몰라요. 제가 다음 주에 복음주의가 왜 이런 것을 버리게 됐는지 무오성과 무오성을 버렸는지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그렇게 지금 하고 있어요. 복음주의 안에. 그러나 일단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나 사도들은 무료성과 이 무오성을 근래 시대, 후대 시대의 사람들이 계몽주의부터 제기되고 또 19세기 말부터 지난 세기 20세기에 말했던 뭐 무오성이 어떻고 하는 이런 식의 내용을 운운치 않고 성경을 그대로 받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처럼 1.1획이라도 이렇게 말하면서 이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다 받았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종교개혁자들도 일단 성경에 대해서 무료하고 무오하다. 무료하고 무오한 말씀으로 받았다는 것입니다. 루터 연구가인 알트하우스라는 사람이 루터의 성경에 대한 이해를 이런 식으로 정리했습니다. 우리가 무조건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것은 교부들의 가르침이 아니라 오직 성경뿐이다. 왜냐하면 교회 교부들은 오류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었고 실제로 오류를 범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성경은 결코 오류를 범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오직 성경만이 무조건적으로 권위를 갖는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게 루터가 주장했던 논지라는 것이죠. 그 뒤로 개신교회는 우리에게 잘 알려진 뭐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보다 약 100여 년 앞선 앞서서 많은 신앙 고백들을 쏟아놓으면서 이 성경의 무리성과 무오성을 고백하면서 예수님과 사도들이 성경에 대해서 취했던 태도를 동일하게 취하는 일을 했습니다. 먼저 1536년에 이 제네바 신앙고백서의 일부를 제가 인용하면 거기에 오직 성경만을 신앙과 종교의 법칙으로 따르고자 함을 선언한다. 그들은 그렇게 신앙고백을 했어요. 또 1559년에 프랑스 신앙고백은 이렇게 말합니다. 참 이것은 그때 당시 1559년인데 지금에 일어난 문제까지 다 관련시켜서 했어요, 벌써. 그래서 제가 이건 좀 이것에 관한 것은 좀 다 읽어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이 책들, 곧 성경이죠. 이 책들 속에 포함된 말씀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으며 또한 그 권위는 인간에게서 받은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는다고 믿는다. 또한 성경은 하나님께 대한 봉사와 인간의 구원에 필요한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다. 성경은 모든 진리의 법칙인 만큼 그것에 무엇을 첨가하거나 무엇을 삭감시키거나 변질시키는 것은 인간은 물론 천사에게 있어서도 불법이다. 정확하게 얘기했어요. 따라서 어떠한 권위도 그것이 고대 권위든 전통의 권위든 가톨릭이 지금 의존하는 것이 전통의 권위죠. 전통의 권위든 다수의 권위든 조심해야 됩니다. 다수가 말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아무리 다수라도 성경이 아니면 아닌 것이라는 게 된다고요. 다수의 권위든 인간의 지혜의 권위든 재판의 권위든 선언의 권위든 칙령의 권위든 로마 교황청이 가톨릭이 그렇죠. 또 법령의 권위든 종교회의의 권위든 환상이나 기적의 권위든 오늘날 환상받다 기적받다면 거기에 절대적인 권위를 두는데 그것까지 다 벌써 얘기했어요. 권위든 이 성경에 대립되어서는 안 되며 도리어 모든 것이 성경을 따라서 검사되고 규제되며 개혁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외에도 16세기에 종교개혁이 일어난 그 16세기에 다른 신앙 고백들은 교회적 권위의 최고 규범으로서 오직 성경을 다 고백을 했어요. 그러나 가톨릭은 성경뿐만 아니라 교회 회의가 내린 결정, 심지어 교황까지 무료하다. 그래서 교황 무료설이 나왔어요. 교황은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게. 지금까지 그 무료설은 그대로 칙령으로 내려와 있습니다. 이들은 그걸 믿고 있어요. 황당하게 이럴 데 없죠. 우리는 굉장히 거룩해 보이고 말이 큰 조직으로 있기 때문에 굉장히 그 압도적인 것 같지만 사실상 그들의 중심에는 이런 왜곡된 교리에 의해서 신앙생활하는 용납하기 어려운 그런 것이 있어요. 바로 그런 것을 트렌트 종교회의에서 공식적으로 선언을 했는데 결국 특별계시의 원천은 성경과 교회 전통 두 가지라는 거예요. 우리는 특별계시의 원천은 성경입니다. 그런데 특별계시에다가 교회 전통이 교회 전통 속에서 내린 것이 특별계시의 원천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신적인 계시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교회 전통 속에는 그들이 그렇게 중요시 여길 만큼의 전통이라고 전통 속에 교회 전통에 좋은 것들이 보물들이 있어요. 교회 전통 속에는 그래서 종교 개혁자들 위시해서 지금까지 우리들도 저도 뭐 어거스틴을 비롯해서 종교 탁월한 교회의 전통 속에 있는 탁월한 사람들의 말들을 잘 인용합니다. 특별히 로마 가톨릭이 존중하는 뭐 니케아 종교회나 에베소 종교회, 칼케톤 종교회, 뭐 콘스탄티노플 종교회 뭐 이런 거 우리도 다 존중해요. 이 개신교도 초기 것이죠 주로. 또 그들이 좋아하는 뭐 교부들을 그런 데를 다 우리도 많이 좋아합니다. 그 교부들이 뭐 어거스틴을 위시해서. 그러나 앞에서 이 프랑스 신앙 고백이 말한 대로 종교 개혁자들을 위시해서 개신교회는 그 어떤 교회회이든 교부들도 탁월한 옛날 신학자도 무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수 없다. 무하다고. 심지어 개신교회가 정통성의 시금석으로 여기는 신앙고백, 우리가 이 개신교회가 가장 신뢰하는 신앙고백조차도 완전한 교사로는 여길 수 없어요. 우리는 그런 신념을 가지고 있죠. 개신교회는. 곧 우리 장로교회가 신조로 삼고 있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조차도 완벽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서로 거기에서도 다른 그 나눔이 형제들 사이에서도 일어났어요. 어떤 것들은 성경이 그런 게 아니라 특별히 교회론과 관련해서 그랬죠. 왜냐하면 신앙고백은 아무리 최상의 내용을 성경의 내용을 담고 있어도 개혁될 수 있는 여지가 거기 있는 것입니다. 특히 교회론과 관련 이런 것들 볼 때도 다 그렇죠. 뭐 거기는 교회론을 담고 있지는 않지만 개혁될 수 있는 여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신앙 고백을 무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개혁의 여지가 없이 권위, 곧 무한 권위를 갖는 것은 오직 성경밖에 없어요. 종교개혁 이후로부터 앞선 신앙 고백들을 잘 종합하고 더욱 체계화한 1647년에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 나오기까지 개신교회는 무한 권위는 오직 성경이라는 확신 속에서 성경을 해페라는 조직신학자가 말한 대로 모든 기독교 지식의 유일한 원천과 규범으로 받아들였고 그리해서 구원과 신앙과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성경 안에서 얻었고 누렸습니다. 개신교회는. 그러나 계몽주의라는 이 세상 정신, 곧 이성을 사실상 신처럼 여긴 정신이 교회들이 닥치고 나서부터 교회는 오직 성경이 이성 안에서의 성경, 오직 성경이 그거 없어요. 이성 안에서의 성경이 되어버리고 이성으로 수용될 수 없는 내용들을 이렇게 제하는, 빼버리는 일들을 과감하게 했죠. 성경의 무한 권위가 철저히 무시되고 짓밟히는 역사가 진행됐던 것입니다. 물론 그런 극단적인 태도에 반발해서 나름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고 성경을 높이는 신정통주의라고 하는 것이 약 200여 년 뒤에 일어났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제가 신정통주의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일어났어요. 그러나 신정통주의의 시작자인 이 바르트는 예수님과 사도들과 종교개혁자들이 성경에 대해 가졌던 태도와 다른 태도를 가졌습니다. 사실은 거기에 이르지 못했어요. 이전에 너무 이쪽으로 갔기 때문에 거기서 거기까지 가기는 너무 멀게 여겼는지 모르겠어요. 그게 너무 극단적인 변화로 여겨졌는지는 몰라도 어쨌든 특별히 그의 그런 성경을 높였지만 그의 성경을 보는 관점의 이 배경이 세상 정신이 있었어요. 이 실존주의 철학에 근거해서 성경을 보았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 그는 성경은 오류를 내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어디까지나 깨달아지는 것 안에서 감동되는 것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된다고 하는 이런 실존주의적인 성경관을 말함으로써 성경에 대한 오류를 이렇게 여전히 갖게 되었고 그러면서도 당시로서는 획기적인 제안을 한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들은 칼 바르트라는 이 사람을 뭐 이 이름을 몰라도 여러분들은 이 사람이 획기적으로 그어준 성경에 대한 이 이해관이 얼마나 획기적인 것이었고 이 개신교 안에 반영을 익혔는지 여러분은 잘 모를 겁니다. 우리 한국에도 제가 얘기했지만 이 큰 장로교회가 그걸 다 따를 정도예요. 뭐 그것뿐만 아닙니다. 사실은. 더 다른 경우가 참 많은데요. 여러분들은 왜 이 사람의 성경관이 획기적이냐 이렇게 질문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는 사실 성경에 대한 획기적인 대안을 나름 제시했다고 볼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그는 오직 성경을 외형적으로 다 수용했거든요. 그때 당시 성경을 딱 난타하고 못 믿겠다고 하는 자유주의가 지배하고 있는 시대에 딱 등장해가지고 자유주의를 다 치면서 오직 성경을 외형적으로 다 이렇게 인정했어요. 높였습니다. 그러면서 그렇지만 성경 안에 이 과학과 역사의 문제는 오류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말함으로써 자유주의와 당시의 이 정통주의, 기독교 정통주의에 대한 이 중도적인 해결책을 제시한 것처럼 보여졌습니다. 특히 성경을 종교적인 경험 안에서 살아있는 말씀. 이것이 내게 깨달아지고 감동이 될 때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된다고 함으로써 성경을 이 종교적인 체험 안에서 살아있는 말씀이 된다고 하는 이런 실존적인 탁월한 제안을 함으로써 그때 당시에 이 성경이 죽은 말씀으로 여겨질 수 있는데 그런 식으로 하면서 성경이 살아있는 말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제시했고 또 그렇게 사람들로 하여금 깨닫게 했기 때문에 이것은 획기적이었어요. 굉장히 획기적이었습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때 그냥 감동이 없는 것은 아직 성경이 아닌 거예요. 근데 다 어떤 문장에서 그게 다 감동이 와서 이때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직접 지금 나에게 말씀하여, 이것은 진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근데 맹점이 뭡니까? 그럼 나는 감동이 없이 지난 거, 다른 사람은 거기에 또 감동받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응? 이렇게 하면서 성경을 빼고 자식 하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이 신정통이는 성경을 축소시킴으로써 오직 성경을 무너뜨리는 또 다른 장본이 된 것입니다. 어쨌든 이 바르트의 신학은 뒤은 신정통주의자들에게 소위 사신신학으로 나아가는 길을 열어주기도 하고 더 극단적으로 나가기도 했죠. 그리고 바르트의 같은 그럴듯한 대안책이 성경에서 과학과 역사적인 문제의 의문을 갖는 이 복음주의 안에 고민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명쾌한 답처럼 여겨졌기 때문에 많은 복음주의자들이 뒤이어서 막 따라하게 되죠. 너무 매력적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복잡한 것은 그렇게 탁 넘겨버리고 오류가 있다. 그것은 필사자들과 같은 역사 속에서 막 원본에서 오면서 막 했고 또 이것은 어떻게 잘못했고 막 이렇게 해서 다 했다고 다 탁 덮어치우고 원래 이건 성경인데 여기서는 와닿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게 얼마나 매력적이에요, 여러분. 이런 신정통주의 성경관을 가지고 성경을 보는 사람들은 마치 자신들이 굉장히 성숙한 관점을 가진 것처럼 생각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성경의 무리성과 무오성을 이렇게 좋게 말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좋게 말하면은 순진한 자로 취급하고 좀 나쁘게 말하면 우둔한 자, 또 고지식하고 독선적인 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실 성숙한 것이 아니고 타협적인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 타협적인 것이 성숙한 거 아닙니다. 물론 어른들이 타협을 잘하니까 이게 어린아이에 비해서 굉장히 성숙한 것 같은데 그 껍데기예요. 기만인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먹힐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아니에요, 여러분. 타협적인 것이죠. 세상 철학에 물든 것입니다. 그리고 솔직하지 않은 것이에요. 왜냐하면 성경 안에서 이성적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과학과 역사적인 문제들을 피할 수 있는 길로서 여기면서 교묘하게 그것을 피해나가고 있기 때문에 솔직하지도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뭘 구분하냐면, 자 보세요. 자, 두 가지 표현을 써볼게요. 성경은 신앙과 행위에 대해서 말할 때만 무료하다라고 보는 것과 성경은 신앙과 행위의 유일하게 무료한 법칙이라고 보는 것 사이의 차이입니다. 다르죠? 성경은 신앙과 행위에 대해서 말할 때만 무료해요. 그것만은 믿을 만해. 그러나 그 외에는 아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 아니다, 성경은 신앙과 행위의 유일하게 무료한 법칙이다 라고 보는 것 사이 큰 차이가 있죠. 전자는 신정통주자들 위시해서 이 신복음주의 운동과 함께 이 복음주의 가운데서 일단의 많은 사람들이 타협적으로 취하는 성경관이죠. 성경은 신앙과 행위에 대해서 말할 때만 무료할까요? 정말? 여러분, 그럴까요? 그것은 성경은 기독교적인 신앙과 기독교의 신앙과 행위 외 삶의 영역을 어떻다는 거예요, 그러면? 응? 다른 삶의 영역과는 크게 상관이 없다는 말이 되는 거 아닙니까? 정말 그렇습니까? 그런 논리는 상당히 그럴듯하지만 그것은 예수님과 사도들과 종교학자들이 가졌던 성경관, 곧 오직 성경의 원리가 아니고 그 성경관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물론 성경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담고 있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학, 그리고 과학에 대한 모든 지식, 특별히 물리학 같은 것, 그런 것들을 다 담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옛날에 실수를 많이 했습니다. 갈릴레오에 대해서 실수하고 막 그랬죠. 그런 걸 담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사도들과 이 종교개혁자들은 성경이 가르치는 것은 무엇이든지 무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유일하게 무료한 것으로 여겼어요. 그러나 신앙과 행위에 대해서 말할 때만 성경은 무료하다는 이 관점은 이제 대세가 되었지만 그런 관점을 가진 사람들이 즐겨 주장하면서 피하는 것 중에 하나는 상당히 설득력인 거죠. 성경에서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이지 뭐 성경이 무료하네, 무오하네 이런 것이 아니다. 이런 말을 그들이 종종 씁니다. 여러분 그것은 맞는 말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건 두말할 것이 없고 제가 마지막에 가서 이 시리즈 끝부분에서 그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러나 루터가 과거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성경 말씀을 주장하기 위해서 취했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오직 성경만이 무료한 권위를 갖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응? 루터는 예수 그리스도와 1.1획이라도 없어지지 않는다, 없어지지 아니할 성경을 그대로 믿은 예수 그리스도를 분리하지 않았습니다. 응? 분리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와 이렇게 성경을 인정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눌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그걸 나누는 거예요. 루터는 그것을 성경 안에서도 봤고 경험적으로 그 시대 속에서 확인했던 것이죠. 실제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성경을 자기와 일치시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나눌 수 없어요. 그러므로 오직 성경은 성경이 신앙과 행위에 대해서 말할 때만 무료하다고 말하지 않고 또 성경의 핵심이 예수 그리스도인 것만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으로만 말하지 않고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모든 성경을 무료한 것으로 인정하신 것처럼 인정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오직 성경이에요. 우리가 지금 오직 성경을 이제부터 배울 때 구체적으로 살펴야 돼. 이것은 뭔지 알아야 됩니다. 오직 성경은 기본적으로 이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다음 시간부터 그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지 살피겠습니다만 이것을 먼저 여러분들이 알고 구체적인 내용에 들어가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오직 성경은 종교학자들이 만든 것이 아닙니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종교획적인 성경관의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직 성경을 말하는 것은 아니 말하고 그 위에 서야 한다고 말을 하는 것은 종교획적자들이 말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예수님과 사도들이 취했던 태도이기 때문이고 결국 오직 성경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과 사도들과 종교획적자들이 가졌던 성경관 곧 무료하고 무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성경관은 이미 지난 역사를 통해서도 알 수 있었고 앞으로 역사를 통해서도 알게 되겠지만 진정한 복음의 역사와 관련해서 치명적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복음의 역사는 오직 성경에 의해서 풍성하게 일어났어요. 지난 교회 역사를 보면 그걸 알 수 있습니다. 반대로 오직 성경이 무너진 곳에서는 중세시대처럼 혼란과 타락이 있었습니다. 치우침이 있었어요. 여러분 역사 속에서 오직 성경이 무너진 때를 한번 보십시오. 그때 그곳에는 영적인 혼란과 타락과 치우침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조작된 기독교 신앙과 체험이 난무했습니다. 이상스럽게 그런 거예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지금 오직 성경이 무너지고 있기 때문에 성경에다가 예언을 타고 뭔가를 더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오늘날의 기독교에 혼란이 있어요. 조작된 신앙과 체험이 있는 것입니다. 이게 역사 속에 계속되어 있어요. 중세시대가 그랬고 18세기, 19세기, 뭐 20세기 초로 이어지는 계몽주의 영향을 받은 기독교 안의 모든 사상들이 바로 그것을 다 해왔습니다. 오직 성경이 무너지니까 교회가 다 메말랐고 그들에게는 혼란이 있었고 치우침이 있었어요. 심지어 성경을 높인 신정통주의라 해도 깨달아지고 감동된 것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을 말함으로써 성경을 축소시킴으로써 그들이 결국 어디로 기독교를 내몰았어요? 신정통주의 어디로 흘러갔다고 제가 얘기했습니까? 주관적인 종교 체험을 자꾸 추구하게 하다 보니까 내게 느껴지고 깨달아지는 것 안에서 뭘 자꾸 경험하니까 어디로 가요? 자꾸 주관적인 것이 자꾸 강조되니까 어디로 흘러가요? 자연스럽게 신비주의로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정통주의 신비주의로 흘러간 거예요. 지금도 신정통주의 다른 사람들이 지금 토마스 머튼이 어떻고 신비주의 사상이 어떻고 거기 관상기도가 어떻고 거기 푹푹푹 빠져들어가는 것입니다. 또 복음주의 진영 안에서도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되 무오성을 부정하는 그런 일이 이 복음주의 안에서도 있게 되는데 그러자 뒤에서 일어난 것들이 있습니다. 뭐예요? 여성 문제, 이혼 문제, 동성연애 문제 이런 사회 속에서 문제는 이런 거 성경을 다 믿는데도 이제 이 현실적인 문제하는 이 문제를 오류성을 인정하다 보니까 어때요? 이런 문제를 달리 해석해요. 아, 이혼 문제나 여성 문제, 동성애의 문제는 그 시대 속에서 이렇게 말한 것이야. 그러면서 성경을 그 시대로 국한한 것은 현재와 동떨어진, 현재와 무관한 말씀으로 내던지는 이 일을 복음주의자들이 자꾸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야, 명쾌하다. 이혼 문제에 대해서 너무 명쾌하게 얘기했다. 동성애에서 너무 포용성 있게 말했다. 아니에요, 여러분. 그들은 벌써 성경의 무오성을 무너뜨림으로써 그런 일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는 급기야는 성경에다 예언들을 더하고 더 확실한 계시를 얻을 수 있다고 하는 이런 사상까지 복음주의 안에서 나와서 이제는 막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오직 성경 위에 말씀을 전하고 들은 종교개혁을 시대를 위시해서 교회사에 주목할 만한 영적 각성 시대를 보면 우리는 놀라운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다 한결같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던 그 자리는 다 성경을 예수님처럼 사도처럼 그대로 받았어요. 그래서 거기에 오직 성경의 원리를 가지고 외친 그 가운데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구원을 얻고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 가정과 사회와 심지어 국가가 개혁되는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종교역자들이 외친 역사뿐만 아니라 청교도 시대 보게 되면 그들은 다 성경을 무한 말씀을 다 받아들였어요.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굉장히 신중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오직 성경의 원리에 거해서 외쳤어요. 그럴 때 어떻게 됐습니까? 한 시대를 깨웠어요. 경건으로 그들을 이끌었습니다. 구원의 역사와 함께 경건한 삶으로 사람들을 이끌었어요. 스코틀랜드에서 언약도들이 그 시대가 혼란스러웠습니다. 막 국가의 압제 속에서 신앙생활하도록 내몰고 있을 때 그들이 오직 성경 위에서 백성들이 타협하지 않도록 그들을 길을 제시해줬고 붙들어줬고 인도했습니다. 다 오직 성경 위에서 했어요. 18세기의 영적 각성이 일어났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조나단 에즈워드나 조지 휘트필드가 뉴잉글랜드 영적인 각성이 날 때도 그때 그들이 이렇게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 않았어요. 뭐 무료하다 했지 않았습니다. 아니, 그걸 부인하지 않고 성경 그것을 그대로 믿고 외쳤습니다. 영국에서도 영적 각성이 났던 조지 휘트필드나 심지어 존 웨슬리, 다니엘 롤란드, 하월 해리스 이미 대륙에서는 유럽에서는 계몽주의가 판을 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들은 그래서 성경을 무시하고 있을 때 이들은 성경을 그대로 믿으면서 그것을 가지고 그대로 외쳤어요. 외쳤는데 영국에서는 그 시대에 계몽주의가 판치고 있을 때 영적인 각성이 일어났습니다. 19세기의 스펄전? 왜 그때 당시 고등비평 성경을 난도질하는 것이 막 팽배했을 때 왜 저쪽에서는 안 되는데 성경을 그대로 믿었던 스펄전에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회심했습니까? 왜 그래요? 왜 제이시 라일 같은 사람이 썼던 그것들은 왜 사람들이 더 호소력을 갖게 됐습니까? 호라티스 보나루, 앤드류 보나루 이런 사람들, 로버트 머레이 맥체인 뒤이어서 일어나는 모든 20세기의 캠벨 몰건과 로이 존스 이런 사람들이 다 성경을 위해서 오직 성경 위해서 외쳤어요. 거기에는 생명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물론 성경의 오류를 주장한 이 복음주의자들 안에서도 복음의 역사는 일어났습니다. 대표적으로 거론한 사람이 빌리 그레한 목사이죠. 물론 그렇습니다. 성경의 무리성을 인정하고 무오성을 부정한 타협적인 성경관 속에서도 그런 일이 일어나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복음의 역사가. 그러나 그들에게는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그들이 일어났다고 하는 크게 일어났다고 하는 그 역사 속에는 뭔가 만들어진 역사라는 꼬리표가 꼭 따라다녀요. 그게. 인위적인 조작된 이게 있어요. 그런데 오직 성경 위에서 했던 이들은 진정한 하나님의 역사만 물론 거기에 부잡스러운 것이 뒤에서 일어난 일이 됐지만 그때 일어날 때 거기는 진짜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게 뭐예요? 이 성경의 무오성과 무리성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이 바로 성령이시라는 것을 증거해 주는 것입니다. 지난 교역사 속에서 진정한 부흥 성령의 진정한 역사로 알려진 영적 각성의 역사의 중심에는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들 사이에 오직 성경이 있었습니다. 오직 성경의 원리가 있었어요. 오직 성경 위에 서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 하나님의 풍성한 역사는 오직 성경을 믿는 무리들 가운데서 일어난다는 것을 역사 속에서 증거해 준 것입니다. 단순히 사람이 많이 모이는 것을 제가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참된 회심이 일어나고 삶의 변화가 있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역사 등은 모두 오직 성경 위에서 일어났어요. 그러므로 우리도 그 위에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말하는 것은 그거예요. 이 시대의 교회들도 그래야 되고 우리도 그래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저는 본문의 예수님과 사도들의 모습을 뒤따르는 것을 그렇게 제가 옛날에 현대신학에 미쳤었기 때문에 그쪽으로 빠지지 않고 제가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것을 무척이나 감사하게 생각하고 이 은혜를, 이 모든 것이 은혜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말하지 않고 그냥 제 개인과 관련해서만 얘기하는 것입니다. 뭐 다른 사람은 은혜 아니냐? 그런 말 아니에요. 저에게 이렇게 된 것에 대해서 말할 수 없는 은혜로 여겨지고 특별히 그 뒤를 따라서 갔던 그리고 오직 성경 위에서 복음의 역사를 이룬 믿음의 선배들의 뒤를 따르게 된 것을 저는 심히 행복하게 여깁니다. 종교학자들과 청교도들과 조지 휘트필드와 조나단 에드워드와 이런 19세기의 스펄전이든 이런 로이존스든 이런 사람들이 오직 성경 위에서 복음을 외쳤던 이 사람들의 연장선상에서 성경을 강론하고 이 성경을 외치고 그 위에서 일어날 하나님의 진정한 역사를 구하게 된 것이 저는 말할 수 없이 기쁘고 오히려 행복으로 여겨져요. 우리는 역사 속에서 검증된 이 사실을 통해서 오직 성경 위에 서야 되는 것입니다. 오직 성경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더 이제 세부적으로 다음 시간부터 얘기하겠지만 우리는 먼저 이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오직 성경 위에서 신앙생활하고 그것을 외치고 그것을 듣기를 좋아하고 비록 어렵든 어쨌든 간에 우리 모두가 거기에 대해서 구심점을 다 공감대를 가지고 있었네. 기피하지 말고. 그래서 더 진리 안에서 오직 성경 위에 서기 위해서 더 많이 알고 부유하게 알기를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성숙해 있어요. 어느 정도는 다 어느 정도 사모함이 있으면 다 들을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도와주셔요. 그런데 조금만 어렵다고 기피하고 힘들다 어쩌다고 투덜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런 것들을 말하지 않고 분별도 돕지 않냐고 성경을 펼치지도 않고 이 모든 눈을 영적인 눈을 열 수 있도록 돕지 않냐고 여러분들을 평범하게 체험과 윤리 수준으로 기독교 신앙을 이렇게 전락시키고 인도하는 것은 오히려 우매하게 만드는 거예요. 만약에 그러다가 결정적인 순간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타협적인 것에 일관하다가 어떻게 되겠어요? 주인 부인하지 않을까요? 그건 아닌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어찌하든지 마음을 같이 해서 오직 성경 위에 세워진 신앙과 삶을 구원의 여정을 갖기 위해서 부지런히 알고자 해야 되고 또 이것을 전하는 자 되어야 됩니다. 주께서 이런 증거를 통해서 여러분을 넘어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달되어지기를 원하고 뭐 인터넷을 통해서도 많은 사람들에게 같이 공유되어서 물론 그들이 무오성을 인정하면서 예수 믿어도 뭐 그렇게 가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들이 속히 이것의 부유함과 이것이 주는 바른 길과 안전감을 알고 또 성령의 진정한 역사가 크게 일어났던 길인 줄을 알고 그들도 이 길을 가기를 바라요. 정말 계란에 아니 바위에 계란 던지 같은 소리이지만 이제는 대세가 아닙니다. 이게 대세가 무리성과 무오성을 인정하는 세대가 아니에요, 여러분. 복음주의도 무오성을 인정하고 그 부정하기 때문에 그게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저를 위시해서 여기에 함께하는 다른 사역자들, 제가 볼 때 인터넷에서 그 대부분 70%가 사역자들이더라고요. 사역자들을 위시해서 모든 성도들이 어쨌든 어떤 식으로든 전달되지는 사람들이 오늘 말씀처럼 제가 설명을 나중에 조금만 할 겁니다. 뭐 문제시하는 거 다 일일이 그들의 문제적인 거 다 일일이 방어할 수 없지만 설명하겠습니다만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1점 유력도 주님은 그렇게 인정하셨어요. 우리는 그것 안에서 신앙생활하기를 구해야 됩니다. 여러분 모두 그러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이 계시된 그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 위에 견고히 설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고 또 깨달아 바른 길을 가고자 하는 열심과 소원을 갖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여 역사가 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다각적으로 부정했지만 하나님이여 진정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요 성령께서 생생하게 역사하신 것은 이 기록된 말씀을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인정하며 오류가 없는 말씀으로 여기며 그 말씀 안에서 신앙생활할 때, 증거할 때, 받을 때 일어났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주여, 우리 몸된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처럼 1.1획이라도 하나님이여 여기서 취할 수 없는 말씀으로 여기며 또 사도들과 종교학자들과 하나님의 귀에 쓰임받았던 영적인 각성의 리더들과 그런 교회들과 성도들을 따라서 우리도 그 뒤를 쫓아 오직 성경 위에 선 교회요 신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